항상 하얗게 눈이 내려 까만 밤 하얀 꿈을 꾸면 그대를 기다리는 마음 떠나가지 않네. 비둘기 한 마리 날아들면 내 헛된 사랑을 말해볼까. 가슴에 쌓아둔 바램 전해달라고. 만날 때